하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. 여자는 최고. 선물이야 선물이야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. Everybody 난 say. 너라면 난 못해. 어우자지가 안 되네.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.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.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. 근데 널 보면 배워받는 건 축각계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. 호르몬가의 싸움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. 미적 기준이 바람에 넌 좀 심해.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미용은 나 그냥 머리 환히 허리 닿아 나보다 내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 상대수 하나에도 뻥이다. 열니 오게 범위를 지켜내 컨트다. 그를 위한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상 Let it go 난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 싸움 후대 여드름을 띠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.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 girl right now. 내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 옆에서 baby 떠오르는 내 맘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. 여자는 최고 선물이야 선물이야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. Everybody 난 say. 너라면 난 못해. 어우 자제가 안 되네. 하트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. 누구 때문에 그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그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자 때문에